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간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이 또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제가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같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은혜이죠. 그리고 또한 사명이죠. 그렇죠. 항상 우리에게 복음은 은혜입니다. 또 복음은 사명입니다. 라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잘 기억하면서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명이라고 여길 때는 정말 충성을 다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요. 또 이 복음을 통하여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내야 하니 사명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을 역설적으로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진노를 예비하십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어떤 경우에? 첫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세 번째는 또 불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게 정리를 해서 보면은 우선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혹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들, 사람들만 아니라 또 일들까지도 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불의한 것으로 가지고 진리를 막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위해 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18절을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적극적인 죄악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언젠가는 확실하게 그 진노를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조차 나타난다고 한 표현은 바로 진노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권위를 나타낸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때에 막을 자가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나 또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분명히 진노를 나타내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한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안 믿겠다고 하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도 그렇고 안티크리스찬들도 그렇고 말이죠.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들은 어찌하려는지 참 안타깝고 좀 미련해 보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한쪽 구석에서 그냥 진짜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정말 좀 미리 좀 깨닫고 미리 좀 받아들이고 해서 정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좀 살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정말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우리가 먼저 겸손하고 이 귀한 것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경건치 아니함에 대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8절을 다시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조차 나타나나니 라고 했습니다. 경건치 아니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소극적인 그런 죄악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습이 적극적인 죄악의 모습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경건치 않은 모든 경건치 않은 그런 일들 그런 모습들은 소극적인 죄악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불의하기 때문에 경건치 아니한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경건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이 생길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무시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마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함과 경건치 아니한다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2절 말씀도 생각이 나는데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자, 그 재판관의 모습이 오늘 이 로마서 1장 18절에 있는 그러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건치 아니함으로 아래로는 자기의 권력을 믿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심히 경계하면서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 우리는 저들에게 바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함에 대해서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자 첫째로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그리고 세 번째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이렇게 18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 불의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불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만 그렇다면 반대로 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고 구약에서의 의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성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서 불의함이란 것을 정리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생명에 대하여 무책임한 것 그렇죠? 무관심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불의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곧잘 몰랐어요. 알았으면 내가 뭐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모른다는 사실로 인해서 자신의 그 불의함, 잘못을 이렇게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혹은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모른다고 하면 불의함의 정의가 약해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알면서도 그랬다고 하면 상황이 참 달라지죠. 오늘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 끝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죠. 20절에는 처음에는 창세로부터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늦게 와서 나중에 아이 몰랐어요. 못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사실을 정당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과는 뭐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양심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이렇게 알게 하셨고 특히 사람들의 그 양심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너 양심이 좀 있어봐 라고 할 때는 그것은 벌써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의 양심 속에 넣어줬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행위 하나님이 과연 모르시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모든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관한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있어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선한 양심을 창조하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진리 가운데 서서 경건함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붙잡았을 줄 믿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